Let me talk about my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에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해 하얗게 돼버린 머릿속에 널 잡아야 돼 아니면 보내야 돼 널 잊고 살던 널 잊지 못해 울던 날 때때로 변하지 나도 날 잘 몰라 잊어볼래 네가 돌아서면 난 자신 잡지 않을래 네가 한 번만 다시 또 생각해달라 말해 저는 고민 안 할래 이제 너를 버릴래 하지마 나를 떠나가지 마 몇 번을 생각해봐도 내가 너를 잊기는 힘들 것 같아 지워볼래 네 자리는 이제 없어 돌아올 곳도 없어 네가 내게서 오면 난 더 멀어져 갈 거야 이제 좀 비켜줄래 나는 널 버릴래 하지마 돌아서려 하지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너를 지우긴 힘들 것 같아 정말 미칠 것 같아 사랑이 죄가 될 대로 되라지 나도 날 잘 몰라